요즘에 굉장히 그 많은 스케줄에 많이 피곤하시죠? 네, 뭐. 네. 아니, 뭐, 그렇게 피곤하진 않은데. 야. 스케줄 말고 좀 스캔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캔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스캔들. 아니, 스캔들이라기보다 그, 스캔들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지는 일은. 아. 네, 스캔들이 아니라. 스캔들은 일회성이잖아요. 뭐든지 그 일회성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리플해주세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네. 음악과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아이디는 침 죽고 나살자라는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다가 침을 흘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다 젖어 있어요. 처음엔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침 흘린 하얀 자국.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빨리 고쳐야 합니다. 저 두 달 있다가 식 올리거든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네. 고치셔야죠. 고쳐야죠. 아이디가 Remember Me. 예, 한글로 이렇게 한글로 Remember Me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굳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하신다고요? 침이 마를 겁니다. 매일 밤. 야, 요거. 예, 매일 밤 침이 마를 거라는. 예. 말랐어요? 말랐나? 네? 되게 궁금하네. 네? 어때요? 자, 다음 리플. 네? 어땠어요?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풍과. 지금 침이 말하려나요? 지금. 아, 그래요. 자, 다음 아이디는 눈 감아도 보여라는. 네. 예, 아이디를 가지신 분입니다. 침대를 물침대로 구입하세요. 물침대 사면 서비스로 물베개도 딸려오거든요. 물베개를 베고 잔 다음 날 침 흘린 자국이 있으면 물베개에서 물이 약간씩 새네 이렇게 말하세요. 아, 좋다. 야, 이거 좋다. 오, 좋다. 아. 오래간만에 리플 말이죠. 좋습니다. 야, 확실한 그 방지책을 내줬네요. 아, 좋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거짓말쟁기라는 분이. 거짓말쟁기. 예. 네. 침 흘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신랑님은 첫날 밤 자기 전에 침 흘리는 모습보다는 신부님 화장 지운 모습에 더 고민하실 겁니다. 아, 침 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여자분들이 그 화장을 하면은 뭐. 아니, 결혼해야 보냐고, 화장 지은 모습을. 내가 뭘 했냐고요. 나한테. 제가 뭘 했냐고요. 아니, 난 그냥 본 것 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얄밉게, 예? 얄밉냐? 원래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아, 난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다음 걸로 갑시다. 다음은 쌀집 아들 철수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쌀집 아들 철수. 네. 녹색 테이프로 입을 막아요. 네. 그럼 안 흘릴 겁니다. 오. 숨은 쉬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분이, 아이고, 네. 아침에 그 청테이프를 때릴 생각을 하니까 내 입술이 아파옵니다. 네. 착한 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깎아줄까? 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네. 살색 테이프로 티 안 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녹색을 쓰라니 너무합니다. 살색 테이프를 붙이고 입술을 그리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말이죠. 이거 좋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예. 오늘 참 그 분위기상으로 말이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리플 내용들이. 네. 자, 다음. 다음은? 네. 강도원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네. 주무실 때 부황 뜨는 기구로 입에 부황을 뜨고 주무세요. 그럼 침을 흘리셔도 부황 기구에 모여 있을 겁니다. 혹시 남편분이 왜 자꾸 잘 때 입에 부황을 뜨냐고 물으시면 남편 입에도 부황을 뜨세요. 조용할 겁니다. 이건 무슨 엽기 가족. 그러니까. 엽기가 조용한 가족도 아니고. 자기 전에 그럼요. 다 씻고, 잠 옷 딱 입고, 입에서 네. 부황 딱 떠. 네. 그리고 자요. 예. 그렇지. 죄송합니다. 입에 부황 딱 뜨냐. 재미없었죠? 네. 아니요. 아우, 제가 노래 잘하는 거 봤어요? 안 그렇잖아요. 락커가 무슨 재밌는 거 신경 쓰시고 그랬어. 이번에는 영어 사연입니다. 리플 역사상 최초로 영어 사연. 영어로, 예. 굉장히 긴 문장이기 때문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사연. 이경민 씨가. 네. I don't think you can do much about it. When I was a little similar thing happened to me. But as I grew older, then stopped. Maybe it will stop when you get married. Who knows? 뭐 그러니까 뭐 한 줄 빼먹었는데요? 이거 제일 긴 문장.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여러 가지로 해석상으로 봤을 때 뭐 결혼하고 나면 멈출 수도 있지 않느냐. 예. 누가 아느냐. 어? 뭐 비슷한 일이네. 어릴 때도 있었지만 자라면서 멈췄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밑에 그 KJBS라는 분이 네. 아이디를 영어로 딱 적어서 리플을 달았습니다. 네. 오, 외국분들끼리 약간 대화가 되나 봐요. 네. 리플을 달았습니다. 한글로 굿. 아이디는 영어로 쓰시고 한글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훌륭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분 제동아 이불표. 오. 오, 강렬한데요. 제동아 이불표. 결혼 날짜 잡으셨다고요? 그렇다면 마음껏 흘리십시오.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줍니까? 아침에 일어나 남편분께서 아니 뭐야 이렇게 놀라시면서 얘기하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자기야 이게 현실이야. 그럼요. 뭐 현실이죠. 그리고 예. 요즘 그 리플 내용들 중에서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 리플 내용으로 선고하시지 않고 아이디로 승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방송에는 소개가 되나 방청권은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예. 아이디만 이렇게 너무 재밌는 분들이 많아서 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오늘은 TV 영화 패러디 부분만 하겠습니다. 말려라 울엄마 있습니다. 아메리칸 잡티 있습니다. 그다음 바람난 가죽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예. 요거 위험한 건데 대추나무 사람 걸렸네 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아이디 예. 만화영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 포켓 랍스터 포켓 몬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예. 뱃살공주 예. 마르치 메르치 신바트의 보험 그 다음 오지의 맙소사 마지막으로 허무개그 허무 아이디의 진수 예. 아기공룡 둘째 버금가는 예. 허무 아이디의 진수 예. 세일러 묵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들 제가 지금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아이디로 작가나 우리 제작진들을 현혹하지 예. 말아달라. 예. 내용으로 승부를 좀 걸어달라. 내용으로. 요 아이디 외에 또 재밌는 아이디가 있으면 예. 어때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윤도현 씨 최고예요. 자. 예. 예. 자 지금까지 리플 달아주세요의 김제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